초계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의 초계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바와 같이 락앤롤의 제왕이라 불리우는 엘비스 음악을 특집으로 살펴보면서 초기 락앤롤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20세기가 낳은 스타 엘비스의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늦은 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비스 특집 초계 골든 팝스 첫 곡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엘비스 노래로 알려진 러브 미 텐더로 시작합니다. 러브 미 텐더 러브 미 스윗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And we'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s through all the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1956년) 그의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한 동명 영화의 주제곡이자 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한 러브 미 텐더였습니다. 이 곡은 19세기 남북 전쟁 당시의 노래 오라리가 원곡이었다고 하네요. 훗날 사관학교 군가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잠시 원곡 한번 들어보시죠. 튠은 원곡 그대로 차용하고 가사만 개사했으나 엘비스가 작사가로 둔갑되어 발매되었던 곡이었죠. 도발적인 눈매와 냉소적인 미소로 대변되는 엘비스는 남부의 가난한 백인 계층의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출생과 동시에 또 다른 쌍둥이 아기는 죽고 외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존재는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이것이 훗날 엘비스가 가수가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멤피스에선 가수 지망생들 사이에 자비로 음반을 녹음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선 레코드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엘비스가 어머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4달러를 지불하고 음반을 녹음하게 된다고 합니다. 녹음 작업 당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여직원의 메모 한 장. 반드시 잡아두어야 할 젊은이. 덕분에 2년 후에 Death or Light을 엘비스만의 독특한 버전으로 녹음하면서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 레코드사는 1956년 1월 핫브레이크 호텔을 데뷔곡으로 발매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엘비스 시대를 알리게 됩니다. Well, since my baby left me, well, I found a new place to dwell. Well, it's down at the end of Lonely Street, that heartbreak hotel where I'll be just so lonely, baby. Well, I'm so lonely, I'll be just so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there in the gloom. So I'll be just so lonely, baby. I'll be just so lonely. I'll be so lonely I'll make it die. Now the bellhop's tears keep flowing, the desk clerk's dressed in black. Well, they've been so long on the street, they'll never, they'll never look back. And think it's so, I'll be just so lonely, baby. Well, they're so lonely. Well, they're so lonely I'll make it die. Well, if your baby leaves you, you've got a tale to tell. Well, just take a walk down the lonely street to Heartbreak Hotel, where you will be, but you'll be just so lonely, baby. Well, you'll be lonely, you'll be so lonely, you could die. So lonely they could die. 엘비스의 첫 번째 히트곡 핫브레이크 호텔이었습니다. 스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입니다. 원래 엘비스의 머리카락이 금발이었다네요. 이것도 당시 락앤롤 가수들의 이미지인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짙은 메이크업과 춤 동작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스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마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느낌이 기존 헐리우드 배우들과는 다른 이미지로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시기였죠. 스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른바 엘비스 사단은 훗날 그의 전매 특허가 되는 냉소적인 반항아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대중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음악도 유행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싱글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를 발표함으로써 세상을 그의 손아귀에 놓게 됩니다. Let me know where I stand from the start.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Every time that you're near, all my cares disappear. Darling, you're all that I'm living for. you came to me. But now I know that I will go on loving you eternally. Would you please be my own? Never leave me alone, 'cause I die every time we're apart.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Well, I thought I could live without romance until you came to me. But now I know that I will go on loving you eternally. Would you please be my own? Never leave me alone, 'cause I die every time we're apart. I want you, I do need you,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엘비스의 세 번째 차트 1위 곡은 훗날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는 Don't Be Cruel입니다. 오늘은 89년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칩트릭 버전으로 그의 노래 Don't Be Cruel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렇죠.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girl. You cry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Well,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and you ain't no friend. 이 노래 들으시면은 엘비스의 충동작이 연상되죠. 그러나 사실 엘비스는 전혀 춤을 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운드독입니다. Well, yeah,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and you ain't no friend of min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곡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엘비스의 목소리로 기억되는 테디베어입니다. Baby, let me be your loving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d me anywhere.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teddy bear. I don't wanna be a tiger, 'cause tigers play too rough. I don't wanna be a lion, 'cause lions ain't the kind you love enough. I just wanna be your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d me anywhere. Oh,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teddy bear. Baby, let me be around you every night. Run your fingers through my hair and cuddle me real tight. Oh, let me be, oh, let him be your teddy bear. I don't wanna be a tiger, 'cause tigers play too rough. I don't wanna be a lion, 'cause lions ain't the kind you love enough. Just wanna be your teddy bear. Put a chain around my neck and lead me anywhere. Oh, let me be, oh, let it be your teddy bear. Oh, let me be, oh, let it be your teddy bear. I just wanna be your. 60년 엘비스가 군에서 제대 후 다시 돌아온 음악계는 식을 줄 몰랐던 초기 락앤롤의 유행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한 반항적인 그의 이미지도 제대 후 성숙한 이미지로 변명하게 되죠. 엘비스가 군 복무 중에 토니 마틴이 49년에 부른 There's No Tomorrow란 곡에 영감을 얻자 곧 그의 음악 파트너인 프레디 비엔스톡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태리 음악인 오솔레미오를 미국풍으로 바꿔 부른 There's No Tomorrow라는 곡을 듣고 30분 만에 엘비스에 맞는 스타일의 곡으로 새롭게 노래를 만듭니다. 이 곡은 훗날 엘비스에게 엘비스 음악 중 가장 많이 팔린 싱글곡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There's No Tomorrow라는 곡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오 솔레미오 곡 잠시 조금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It's Now or Never 엘비스 노래로 노래 전곡 들어보시겠습니다. my love won't wait. It's now. 이사치를 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첫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247-4989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젊은 세대에겐 시간여행을 통한 세대교감을 기성세대에겐 추억여행을 통한 삶의 재충전을 주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의 써니 헤어앤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960년이 지나가면서 베토벤보다 더 큰 파급력을 음악계에 가져왔다는 비틀즈의 등장과 함께 엘비스는 멤피스에 있는 그의 저택에 짚고 이른바 멤피스 마피아로 통하는 그들의 친구들과 보내면서 은둔 생활과 함께 영화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그의 음악도 팝 스탠다드로 전향하게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Are You Lonesome Tonight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차종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곡으로도 널리 알려진 곡인데요. 오늘은 황치열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가수랍니다. 시대에 맞게 그분 노래로 엘비스의 Are You Lonesome Tonight을 한국어로 번역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 입새에 사랑 여러분은 엘비스 노래 중에서 어떤 곡을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자주 듣는 엘비스 곡이 변해가더라고요. 처음 엘비스를 알았을 땐 Love Me Tender라는 노래를 좋아했고 고등학교 시절엔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좋아했고요. 또 대학 시절 연애하면서는 Suspicious Mind를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결혼할 때는 또 Wonder of You도 좋아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풀이라는 노래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에 와서는 이 노래를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는 엘비스의 In the Ghetto입니다. As the snow flies on a cold and gray Chicago morning, a poor little baby child is born in the ghetto. And his mama cries, 'cause if there's one thing she don't need, it's another hungry mouth to feed in the ghetto. People, don't you understand? The child needs a helping hand. He'll grow to be an angry young man someday. Take a look at you and me. Are we too blind to see? Do we simply turn our heads and look the other way? Well, the world turns, and a hungry little boy with a runny nose plays in the street as a cold wind blows in the ghetto. And his hunger burns, so he starts to roam the streets at night, and he learns how to steal, and he learns how to fight in the ghetto. Then one night in desperation, the young man breaks away. He buys a gun, he steals a car, tries to run, but he don't get far, and his mama cries. As a crowd gathers round, an angry young man face down in the street with a gun in his hand in the ghetto. And as her young man dies on a cold and gray Chicago morning, another little baby child is born in the ghetto. And his mama cries. 비틀즈의 해산이 예견되던 68년 NBC 방송 컴백 공연 후 엘비스는 그동안 필름 사운드 트랙에서 탈피, 오리지널 앨범 From Elvis in Memphis란 명반을 만들게 되죠. 당시 컴백 공연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요구했던 매니저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의 노래들을 선보이면서 잊혀져갔던 엘비스의 마력을 다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이 앨범 From Elvis in Memphis에서 골라본 In the Ghetto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Fools. Have to hurt her, fool. You didn't have to lose her, fool. You only had to love her, but now her love is gone. Fool, you could have made her want you, fool. You could have made her love. You only had to love her, but now her love is gone. Gone now, the love and laughter. See yourself the morning after. Can't you see her eyes are misty as she said goodbye? '73년 인공위성 생중계로 전세계에 그의 하와이 공연이 방송되었죠. 개인적으로도 아주아주 어린 시절 흑백 TV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어떤 미국 가수가 공연하는 걸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린 제 마음에 왜 이런 가수들의 공연을 보여주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것도 위성 중계라는데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3년 화려하게 재등장하지만 이때는 이미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리지널 하와이 공연 앨범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나중에 이 곡을 수록하게 되는 하와이언 웨딩송 다음 곡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moment I've waited for. I can hear my heart singing. Soon bells will be ringing. This is the moment of sweet aloha. I will love you longer and forever. Promise me that you will leave me never. Here and now, dear, all my love I vow, dear. Promise me that you will leave me never. I will love you longer than forever. Now that we are one, clouds won't hide the sun. Blue skies of Hawaii smile on this our wedding day. I do love you with all my heart. We're gonna look trapped. Can't walk out because I love you too much, baby.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Suspicious Mind. 오늘은 Fine Young Cannibal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What you doing to me? When you don't believe what I say? We can go on together. With suspicious mind, and we can build our dreams on suspicious mind. Should an old friend I know stop and say hello? 1985년 3명으로 구성된 Fine Young Cannibal이라는 영국 밴드가 결성과 동시에 발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엘비스의 Suspicious Mind였습니다. 엘비스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부른 곡이라고 합니다. 77년 라스베가스 공연에서 Always on My Mind가 그의 마지막 곡이었다는데요. 그 곡이 바로 엘비스 살아생전 마지막 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Always on my mi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as I could have.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Maybe I didn't hold you all those long. I never told you I'm so happy that you're mine.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 sorry I was blind. You were always on. Satisfied, satisfied. Little things I should have said and done, I just never took the time. 77년 8월 16일 멤피스 그의 저택에서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20세기의 스타 엘비스는 죽었어도 그는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일에 맞춰 보내드린 SPM 방송국의 엘비스 특집이었습니다. 생전에 엘비스로 살아가는 게 싫다라는 말을 엘비스가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의 사망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바로 엘비스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마 그들에게는 엘비스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런 영생자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비스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골든팝스에서 보내드린 초기 락앤롤의 역사는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혼돈과 저항의 시대 60년대가 시작되면서 락앤돌의 역사가 새롭게 재편됩니다. 다음 주 락앤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서 엘비스를 특집으로 한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엘리스 카페, 비즈니스 매매는 황문화, 신부 화장 전문 써니 헤어랜 메이크업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엘비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와 함께 추억의 골든 팝스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Would it be a sin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are meant to be. Take my hand, take my whole life too, for some things are meant to be.